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이만을 생각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운명의 선길. 인생의 먼 길을 홀로는 못 가 내 잡고 따르는 손길이 있니 그 손길 잡으면 멀리도 지쳐 구름이 나를 돕네 어머니 우리 땅 손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라 떠난 적 없네 그 손길 놓치면 갈 길을 잃은 풍랑의 쪼대대기 어머니 우리 당 손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 잡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가네 그대를 따라서 내 가는 길에 햇빛은 눈부시리 어머니 우리 당 손잡고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해요 그대 있기에 세상은 넓어 속에 높은 전원도 슬기로운 기상도 향도하는 그 힘 없애요 우리의 깃발 치어라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